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저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과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창작된 혁명 가요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순서로 불후의 고전적 명작 저국광복회 10대 강연가를 들으시겠습니다. 불후의 거전적 명작 저국광복회 10대 강연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25, 1936년에 몸소 창작하신 작품입니다. 명작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하시고 발표하신 저국광복회 10대 강연 매저항의 내용들이 간결하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일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약동적이며 생기있는 리듬을 타고 8분 서리표를 기본으로 하는 규칙적인 음진행을 축으로 하여 흐르면서 가사의 사상적 내용을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율 리듬적 특성으로 해서 유달리 많은 10개의 절로 된 가사이지만 통속적으로 흥친하게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불후의 거전적 명작 저국광복회 10대 강연가는 혁명적이고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가요예술 창작의 고귀한 역사적 뿌리로 귀중한 음악 재보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2000만의 조선 광복 청동 문화요 아주 흥명 통일 전승 국회 다지고 대동의 야만 꿈치로 서태려 부시오 인민 종목 권사 이제 일조로와 노동자와 농민들은 한대 붙이고 각계 각층 군중들과 연합을 하여 있는 제도 지식 능력 모두 다 동원하여 구강 조선 권사 이제 일조로와 대동의 육해 공동 신신 군장들 다음 순서로 흉명가요 귤사존가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흉명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저직령도 하신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창작됐습니다. 작품은 착취받고 압박받는 근로인민 대중이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새 사회, 새 생활을 창조해 나갈 때 대해서 극조 높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6개 줄로 되어 있는 가사에서는 혁명의 시대가 다가왔음을 간결한 시적 형상으로 표현하면서 착취계급을 때려부시고 근로인민 대중이 주인이 된 새 사회를 일도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 사람같이 뚫쳐나설 것을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계단 음에서 8분 서리표의 연속으로 시작되는 첫 부분의 선율은 발악하는 문수들을 경멸 서탕하는 결전장애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항일투사들의 용응적 기상과 전투적 기백을 연상시키듯 빠르고 약동적인 정서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착취받고 압박받는 무산대중아 혁명의 결전에 달려나오라 가다랐네 가다랐네 온 천지에 무산혁명 시기가 다다랐네 하는 최후 결전에 안 나온 한 곳으로 달려나오라 마지막 순서로 혁명가요 청동원가를 들으시겠습니다. 혁명가요 청동원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저직령도 하신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창작됐습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 통일 전선 노선을 덮이받들고 일제를 타도하고 인민의 새 주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 각계각층 인민들이 한결같이 뚫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진취적이며 약동적인 리듬을 타고 경쾌하면서도 기백 있게 울리면서 가사의 격동적인 사상을 힘있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너리는 심오한 주제 사상적 내용을 통속적이며 간결한 시음악적 형상으로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높은 화서성을 가지고 우리인민을 반일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데 이바지했으며 오늘도 우리인민의 투쟁을 거무추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